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아이들의 장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맞을까? 또 우리는 어떤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뭐 너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사실 뭐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부를 해라 해라 뭐 이런 말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별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했고 좀 쉬운 말로 이제 별로 뭐 쪼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뭐 그리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쪼지도 않고 제가 이제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또 부모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바라는 것도 당연히 있기도 하죠. 뭐 욕심이죠, 이제. 그래도 이제 다행히 뭐 바닥에서 마구 기고 뭐 이런 정도는 다행히 아닌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뭐 걔들이 이제 부모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라고 이제 애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 들어서 이제 가끔씩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또 이제 대충 이제 졸업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리 제가 이제 뭐 니들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시기는 이제 이미 다 지나간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저의 경우도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딸과 아들과의 그 차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와 여자애들의 차이죠.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제 친구들의 생각도 대충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딸은 자기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고민을 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교적이라는 것이지, 뭐 절대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이제 애들 따라 조금 더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비교적 그렇다는 것 같다는 거고, 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어떤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쯤 되면 대충 이제 최소한 뭐 이과 쪽인지 뭐 문과 쪽인지 또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계략적으로 대충 이제 방향성 정도는 나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애들을 보면 뭐 저희 아들도 당연히 포함을 해서 이 대개의 경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저와 저희 그 주위의 몇몇 사람들 경우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남자아이들이 이제 여자애들보다 이 컴퓨터 게임이 훨씬 더 몰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 아들에서 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뭘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게 우리 아이들만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저 또한 이제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고3 때까지도 이게 뭐 제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의사 되면 좋다고 하니까 뭐 성적 되면 의대 가고 뭐 아니면 성적 맞춰서 대충 이제 맞는 대학 가고 전공이야 뭐 어차피 뭐 의대 법대 빼면 나머지야 뭐 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대학이나 뭐 잘 골라서 가가지고 대충 졸업한 다음에 회사 취직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회사 들어가야지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성적되는 대학에 들어가서 성적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계획이었다는 이제 이런 건데 이 정말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한심하다고 이야기할 자격이 제가 있나 하고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만 따지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아서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우리 세대야말로 어찌 보면 정말 아주 운이 좋은 세대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은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을 보면 정말 이제 고생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죠. 그런 시절도 그랬으니까요.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뭐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랬겠습니까? 이게 뭐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월급쟁이를 아마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들 역시 단순하게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냥 월급 안정적으로 받고 뭐 이런 생활을 이제 목표로 한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뭔가 원대한 꿈을 갖고 뭐 어떤 이상적인 것을 이루려는 뭐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그저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치게 현실적인 혹은 뭐 세속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찌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어떤 그런 그 약간은 그 불편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다 나이가 다 먹어서 그런 거죠. 이제 아마도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가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나는 이제 그런 멘트들을 저로 하여금 이제 내뱉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또 정말 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나이 한40 넘어서 갑자기 뭐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뭐 목공일을 배워서 목수일을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뭐 뒤늦게 뭐 요리에 빠져갖고 요리사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 등등 해서 뭐 새로운 직업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많이 보이긴 하죠. 게다가 이제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좀 오바를 해가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 뭐 이렇게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약초 캐고 된장 고추장 만들고 이러시면서 이제 사시는 분들도 뭐 많이 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을 정말 했는지 뭐 이런 건뭐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 어떤 다른 형태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해서인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와는 좀 다르게 너희가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정말 말해주고 싶긴 하지만 근데 이게 더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우리 아이들이 이놈들이 이게 도대체가 자기가 뭘 정말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바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일단 한 번도 그런 주제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테고 왜냐면 사실 뭐 먹고 사는 거뭐다 아빠 엄마가 다 책임져 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 뭐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결국 이제 그 직업을 고른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알아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많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정말로 이게 뭐가 뭔지, 사실 이제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자라오면서 경험한 직업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뭐 지들이 프로게이머나 뭐 연예인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뭐 사실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이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딴 거는 이제 다 제쳐두고라도 책을 읽는 것만큼은 좀 강요를 해서라도 좀 읽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손쉽게 할수 있는 간접 경험, 바로 이게 독서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만화책이 됐던, 무협지가 됐던, 뭐 정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라도 읽어라.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와서 정말 후회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책이든 책 하나가 나오기까지 그 책을 쓰는 저자라면 그 전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인용도 하고 또 자기 생각도 넣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경험과 어떤 철학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녹아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아주 뭐 쓰레기 같은 책들도 뭐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새로운 지식,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또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도 뭐 나름 뭔가를 배우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서와 비교할 바는 뭐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어쨌거나 이제 후회는 후회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뭘 어떻게 애들한테 가이드를 해줘야 될까? 그게 지금 저의 이제 고민인 셈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TV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주 그 공전에 히트를 했던. 근데 저희 식구들 중에서 사실 이제 저희 막내가 제일 감동 깊게 보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 애들 쳐다보면서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장면이 그 본인의 이제 어렸을 적 기억까지 기억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조직에서 그 나와 있는 그 회사 조직에서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 어떤 캐릭터였을까 하고 한번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나도 저런 생활을 하겠구나 뭐 이런 실감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 하지만 그래봐야 그 약발이 사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 방학 때 이제 그 무슨 캠프 뭐 예절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봤는데 뭐 효과가 이제 없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 약발이라 그래봐야 채 한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나름대로 뭔가는 남아 있겠지만 뭐 그리고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남았겠다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까? 나는 이제 고민에 대한 이제 해답으로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직업에 관심을 가지면 가능한 한 이제 그 직업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직접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 직업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 또한 이제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 아이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은 또 다른 시각,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아버지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 직업을 자기 아이가 속해 있는 그 반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학교로부터 그런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좀 보편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잡월드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긴 하는데 상업적으로 뭐 그래서 뭐 조그만 마을 같은 거 만들어서 소방관 입히고 뭐 법관 옷 입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간접적인 이제 직업 체험을 하는 곳이 뭐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놀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초등학교 그나마 이제 뭐 초등학교 되는 이런 애들이 그한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이 같은 그러니까 그냥 중학생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 자기들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여러 아이들을 모아서 그 자기가 직접 일하는 곳을 견학시켜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직 뭐 주임이나 대리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뭐 애들도 이제 어리고 그리고 사실 뭐 그 정도 그 직급이라고 하면 회사의 눈치도 많이 이제 보일 테니까 회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이빨도 잘 안 먹히겠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오른 그런 부모님들이라고 그러면 다른 또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회사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견학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쉐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정말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아들이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갖고 이렇게 이제 오아들을 진행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잘 키우고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을 이제 들려주고 싶은 그 아버지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앞으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그런 직업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욕심도 사실은 뭐 솔직히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이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혹시 합니까? 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저에게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야, 그래. 그런 말이야. 너희가 그 생각하는 직업들에 대해서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빠뜨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아빠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 시점, 그러니까 이제 한 20, 30년 전으로 이제 그 되감기를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아, 만약 내가 고등학생이 된다 그러면, 만약 내가 다시 20살이 된다면, 뭐 이런 건데, 그렇다고 뭐, 아,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나쁜 짓 안 할 걸,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이건 좀 웃기는 얘기고, 솔직히 그때 뭐 다들 뭐 공부하기 싫지 않았습니까? 그냥 공부하기 이제 무지하게 싫어했던 그 시절, 거기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제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초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때 이제 뭐 나중에 뭐 우리가, 나는 유명한 요리사가 될 거야. 뭐, 혹은 뭐, 유명한 미용사가 될 거야. 하는 사람,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뭐 사실 뭐, 요즘 TV를 보면 정말 뭐 요리가 대세입니다. 뭐 사방에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리사들 나오고. 요리사가 뭐 스타가 되고 뭐 이런 세상이 됐죠. 정말 이제 앞으로는 세상은 점점 이제 더 바뀌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도대체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물으면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뭐 연예인, 뭐 남자아이들은 프로게이머 뭐라고 이제 한다고 하더군요. 뭐 초등학생 정도까지라고 보여지고 중학생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알아서, 아, 프로게이머도 이게 정말 잘하지 못하면 돈 벌기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지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거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겠죠. 제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수시로 원하는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도 뭐 몇 번씩 바뀌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럴 때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빠의 사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좀 아니다 싶은 직업에는 이제 단점을 막 강조하게 되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아, 요놈이 좀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 이런 거면 이제 장점을 맞아 중구장창 나르게 되더군요. 이게 뭐 이제 가능한 한 아이들의 이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좀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우리 아이 역시 뭐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방법이 맞는지 뭐 틀린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ING니까 말이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나마 이제 현 시점에서 제 고민의 결과를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 역시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게 좀 왜 수학 문제처럼 명확하게 답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저도 이제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유일지도 있겠죠. 이제 어떻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결론이랄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답을 찾기 어려운 이런 문제에 대한 넋두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여러 부모님들께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뭐 좋겠습니다. 그게 뭐 오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지금 옆에 있는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 뭐가 됐던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